인생은 과감한 모험이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헬렌 켈러는 말하고, 인생은 지긋지긋한 일의 반복이라고 엘버트 허버드는 말하며, 20대인 당신의 얼굴은 자연이 준 것이지만 50대의 당신의 얼굴은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코코 샤넬은 말해요. 한 권의 책은 과감하지 않은 당신을 모험으로 이끌고 지긋지긋한 일의 반복에서 벗어나게 하고 당신의 나이 든 얼굴을 변화시켜 줄 수 있어요. 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것을 통해 이야기 나눠요. 안녕하세요. 이희주의 분홍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노 시리즈 여덟 번째입니다. 오늘의 노너,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노여워하지 마라. 노예공이 물었다. 제자들 중 가장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러자 공자가 대답했다. 안회라는 제자였습니다. 그는 남에게 화를 내는 법이 없었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도 않았습니다. 불행히도 일찍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만 지금까지 그와 같은 사람도 그만큼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이 없었습니다. 누가 얼굴에 침을 뱉으면 그 침이 마르기를 기다려라. 청나라 사람 부산이 이런 말을 했다. 분노가 끓어오를 때 그것을 멈추는 것. 그것은 천하의 용맹한 자가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공자 역시 이렇게 말했다. 작은 일을 참지 못하면 큰 일을 도모할 수 없다. 만약 상대방과 똑같이 화를 내고자 한다면 그 후에 어떤 결과가 생길지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분노로 인해 심신의 건강과 자신의 이익에 손해를 입힐 수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반드시 행동을 절제해야 한다. 자제력을 지닌 사람이야말로 큰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복잡한 인간관계와 어려운 일을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다. 또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화를 냄으로써 일을 망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는다. 전쟁을 하면 한쪽은 방어를, 나머지 한쪽은 공격을 하게 마련이다. 지키는 쪽이 교목을 높이 올리고 성문을 굳게 닫아 걸면 공격을 하는 쪽도 별 도리가 없다. 그러면 공격하는 쪽은 성 아래에서 가진 욕을 하며 적이 화를 못 이겨 성 밖으로 나오도록 도발한다. 이때 수비하는 쪽이 화를 참지 못하고 성문을 여는 순간 공격하는 쪽은 성으로 들어가 승리를 거머쥐게 되는 법이다. 병법에서는 이처럼 상대방의 성을 두어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이끄는 전략을 격장법이라고 한다. 하지만 성을 지키는 쪽이 대단한 인내심의 소유자라면 이 병법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이렇듯 전쟁에서는 인내하고 절제하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은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당나라의 재상 누사덕의 아우가 대주도독부로 가게 되었다. 동생이 길을 떠나기 앞서 누사덕은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물었다. 나는 아무런 재주가 없는데 재상이 되었다. 게다가 몇 가지 높은 관직을 얻게 되었으니 무슨 사람들의 시기를 받을까 두렵구나.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찌하겠느냐? 아우가 대답했다. 만약 누군가가 제 얼굴에 침을 뱉는다면 아무 말 없이 얼굴을 닫겠습니다. 그러자 누사덕은 더욱 걱정스러운 얼굴로 입을 열었다. 내가 걱정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다. 누군가가 내게 침을 뱉는 것은 바로 화를 참지 못해서이다. 그런데 그것을 닦아버리면 화를 풀 기회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침은 닦지 않아도 저절로 마르는 법이니 그저 웃으며 받아들이도록 해라. 살다 보면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해 싸우거나 주먹다짐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 그저 실수로 발을 밟았거나 말 한마디 잘못한 것뿐인데 울컥하는 마음에 심하게 싸우는 사람도 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어서 외부로부터 나쁜 자극을 받으면 감정이 상하거나 화를 내고 분노하게 마련이다. 그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본능이며 심리 반응과 같다. 그러나 함부로 이런 감정들을 밖으로 발산해서는 안 된다. 이로 인해 침착함과 이성을 상실하면 예기치 못한 나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어떠한 사건에 부딪히거나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는 미덕을 배워야 한다. 앞에서 공자는 분명 호학, 공부하기를 좋아하다라는 뜻. 호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안회에 칭찬한 대목을 보면 공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바로 호학의 심리 조건임을 알수 있다. 언제나 침착함을 잃지 않고 쉽게 성을 내지 않는 면이 바로 그것이다. 또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 역시 호학의 조건이 된다. 안정적인 심리 상태는 공부와 일의 효율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 화를 참을 줄 알고 상대방에게 맞서지 않는 사람은 불행을 피하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은 채 평탄하게 살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빠르게 읽은 것 같은데, 다음엔 조금 더 천천히 읽을게요. 오늘도 좋았던 하루였길 바라며, 안녕.